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지금 마가복음 11장부터요. 그리고 15장,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그 주간인 일주일의 기간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요. 혹시 종려 주일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뭐 주일날 시작되는 건데, 그러니까 바로 그 전날 이 지나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그 고난 주간 첫날인 월요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지금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무성한데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15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고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강도의 짓이라 규정하시면서 성전을 한편으로 저주하신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앞에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얼핏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는데 그래서 어떤 한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그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을까 해서 그 나무에게 가까이 갔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게 그냥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진짜 그 나무가 말라 죽게 된 것은 그것을 본다면 뭔가 비상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는데 그것에 대한 실망을 줬다고 해서 화가 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화풀이를 한 것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딱 그 시초에 40일 금식을 하신 다음에 심각하게 그렇게 굶주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 그렇게 유혹하셨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그런데 그런 그분이 자기가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무화과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를 저주한다는 것은 좀 뭔가 이상한 행동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행동이 그냥 단순한 어떤 그냥 인간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그런 행동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떠한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 먹어보셨어요? 예, 그 열매. 이 무화과 나무는요, 특이하게도 열매가 먼저 맺혀요. 보통은 나무들은 이제 잎사귀가 맺고 이제 그 열매가 나오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생기기 시작하면 그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잎이 이렇게 열립니다. 이제 그 중동 지역의 그 뜨거운 햇빛에 그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잎이 무성하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무화과 나무에게 잎이 무성하게 열렸다면 그것은 당연히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특별한 것이죠. 특이한 거죠. 무화과 때가 아닌데도 잎이 무성하고 잎이 무성한데 그 안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나무가 왜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됐는지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그냥 특별하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기존 자연 질서와는 어긋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런 무화과 나무를 지금 예수님은 저주하신 거예요. 자,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저주가 좀 셉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너무 큰 저주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정말 20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특이한 나무를 저주하신 걸까요? 좀 너무하다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그 시청각 자유를 통해서 이 특이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치시려고 이 사건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의도한 열매 없는 나무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을 위해서, 배고픈 인간에게 배부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무 열매를 만드셨습니다. 나무를 만드셨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심으시고 또 자라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습니다. 잎이 있으면 열매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열매로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하는데 배고파서 찾아온 그 사람에게 허탈감만 주고 있는 것이죠. 무성한 잎을 내보이면서 배고픈 자를 오도록 유혹했다고 할까요? 그러나 정작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쓸모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없다는 것은 곧 나무로서 쓸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나무로서 쓸모가 없다면 제거 대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렇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바로 꼭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모습,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그 저주받음을 통해서 주님은 겉만 화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그런 모습들, 그거에 대해서 저주와 심판을 지금 간접적으로, 감정적인 방식으로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성전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을 주시고 그 성전 안에서 행해야 될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그리고 맺어져야 되는 그런 어떤 열매들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저주받아 마땅할 그 모습을 그들이 그 안에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첫날 들어오시고 둘째 날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성전을 막 이렇게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하시는데요. 이 시기는요, 유월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 성전 안에 모여서 겉으로는 화려한 종교 의식과 제사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 있는데 그곳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열매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증오할 만한 그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시고 그 안에서 행해야 될 그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어떤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성전을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겉은 화려한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성전을 주셨고 왜 제사 제도를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51편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전과 그 안에서 행해져야 될 제사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뭡니까? 제사 자체를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느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열매를 맺게 해야 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에 감격하는 그런 마음을 만드는 장소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음 때 보시겠지만 제사장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그것에 합류되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제사를 더 열심히 드리고 애써서 드렸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의 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희생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사라는 종교 의식에만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종교 행위만 있으면 다 된다는 그런 시기였죠. 이 시기가 유월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사람들만 살아남았죠. 민족을 초월해서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세우시고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라는 그런 규례를 세워주신 것이죠. 왜 그런 규례를 주셨습니까? 유월절 자체의 그 절기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하는 그 재앙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재앙에서 나를 살린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에 모여서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가 아닌 그냥 그 제사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갖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용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다 팽개친 채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제사 행위에만 열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저주 아래 있는 것임을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쉽게 착각을 해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헌신하고 있으니까 수고하고 있으니까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또 성경도 읽고 철야도 드리고 새벽기도도 하고 그런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자꾸 나를 안심하려고 하고 내가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은 조금 더 나으면 내가 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은 모습을 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좀 더 정직하고 착하고 또 훌륭하게 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걸 가지고 자꾸 자기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내가 하고 있는 그것으로 나를 확인하고요. 나의 자격을 확보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1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이,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엎드려져서 하나님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비만 필요한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 사람처럼 하지 않고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도 하나님께 그 어떤 것을 구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마음, 그런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그리고 의도하신 그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열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주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소중해서 그분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 그게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맺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주홍 같은 그 붉은 죄를 눈같이 희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친히 짊어지시고 내가 받을 그 무한한 심판을 친히 받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요 그 저주와 그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그 어떤 애씀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모든 하늘의 축복과 그 영광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내가 뭘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요. 불평할 것이 있다면 그 무한한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내 욕심에 매여서 내 욕망에 매여서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멋져지려고 하는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이 내 자신이 불평스러워해야 되는 것이고 더 바랄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죽든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오직 나를 통해서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을 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우리 마음의 열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전부시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도 얻을 수도 없는 가장 큰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는 그 든든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겉만 화려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겉은 화려한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저주받을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자기 전부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에 그렇게 주님만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